8 UBS. 초록나라 초록마을.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오늘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의 후끈후끈한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오늘 축제 마지막 날이죠? 그저께랑 어제는 재밌으셨나요? 1년 만에 돌아온 축제니까 최선을 다해서 즐겨야죠. 마지막 날도 여러분에게 뜨겁고 찬란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아 참, 우리 라디오 초록나라 초록마을도 어느덧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요. 우리 나그네 여러분들과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아직 소개해드릴 식물 친구들이 한가득인데요. 더 공을 들여서 라디오를 써올 걸 그랬나? 식물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는 없었나? 이런저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축제 날에 처져 있을 순 없죠. 아쉬웠던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행복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너자이저인 식물 친구를 하나 소개할게요. 요네즈 켄시의 레몬. 방금 들으신 노래는 뮤직비디오 조회수 8억 회나 달성한 일본의 대중가요 레몬인데요. 오늘의 식물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노래를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가사를 잘 몰라서 검색했더니 씁쓸한 레몬의 향기, 반으로 자른 열매의 한쪽처럼 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아셨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이 노래에 등장하는 새콤달콤 레몬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레몬의 학명은 키트루스 리몬이에요. 여기서 키트루스는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유자와 같은 과일이 속해 있는 귤나무 속을 의미하는 말이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귤나무 속에 있는 친구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죠? 동그랗고 살짝은 오돌토돌한 껍질에 단면을 잘라보면 가운데에 흰 심지가 보이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얇은 막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얇은 막은 주머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주머니 속에 담긴 과육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작은 주머니들이 모여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머니 속에 주머니가 모인 과일인 거죠. 아이고, 하도 주머니 주머니 했더니 갑자기 한국어 같지가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레몬에 한국어 이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영몽인데요. 레몬 영, 레몬 몽자를 사용한 한자어랍니다. 엄청 특이하죠? 원래부터 한자어에 레몬이라는 뜻이 붙었던 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한자어에 레몬이라는 뜻을 붙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선 영몽이라는 호칭을 쓰진 않고 주로 중국에서 닝밍이라는 발음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니키 유어 데이지의 선루프. 레몬은 현대인에게 아주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특유의 신맛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물론 저는 생레몬을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수제 레몬청을 판매하셔서 카페에는 항상 싱싱한 레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졸라서 레몬 한 개씩 얻어먹던 게 저의 중학교 시절 일상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몬을 먹기 어려워한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동생도 저만큼이나 잘 먹었거든요. 왜 예능에서 벌칙으로 레몬을 먹게 하잖아요? 저는 웃기려고 과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레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설탕에 재워서 과일청으로 먹거나 얇게 썰어서 요리 장식용으로 쓰거나 비린내 혹은 느끼함을 잡는 데에 즙을 사용하죠. 왜 식당에 가면 레몬즙을 뿌려 먹으라고 한쪽씩 주잖아요. 저는 즙을 안 내고 통으로 씹어 먹긴 했는데 뿌려 먹는 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구운 생선이나 닭튀김이랑 곁들여 먹는 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레몬레이드 NCT 127의 레모네이드. lemonade. 제대로 건드렸어요. 또 뒤로 숨어서는 타이핑. 너무 쉽게 보였고 그만 더 들어댈 타이밍. Yeah, 드러내 real name 가짜는 걸러내 좌해 Reggae is gone. 왜 나를 찾아보다 밤새 가짜 인정해서는 너무 관심. Move, 서둘러 숨겨봐도 탈론할까 proof. 거짓변명 따윈 던져 to the roof. I'm sipping all day, 너넨 다 투명해. 레몬에이드 Taste like lemonade. 휘저 얼른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 like lemonade.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Taste like lemonade. 휘저 on a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 like lemonade.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달려가 like 소금차 무대를 터뜨려 like cherry bomb. Cherry bomb. 퇴근하자 나의 regular. You can catch me cause I don't wait. Hold up, hold up. 듣고 싶겠지 like me. 절로 듣겠지 by me. 네가 아무리 copy 해도 영원히 by me. I just spin yeah. I don't quit no no yeah. No counterfeit. 너와의 no 흉내 못 내 day night. 한 달이 나겠지 나 타올래 my juice. 약간 너와 달리 굳건한 my crew. I'm sipping all day 따분 I'm lemonade. Lemonade. Taste like lemonade. Feature on a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 like lemonade.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보러 got me feeling good. Let's go. Taste like lemonade. 휘저 on a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You know, Taste like lemonade.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보러 got me feeling good. 이제 뭐 해도 너 맘네. 그게 의미 없는 번지. 시작부터 차이 나는 게 Always winning never lose. 뻔히 보이는 fly. What's calling 너의 결말은 없지. Yeah. And we are never ever coming down. 고개 들어 지켜봐. Sip it, sip it down.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 중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영어로 레몬은 쓸모없는 사람 혹은 물건을 뜻하는데요. 고물 자동차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자주 쓰인답니다. 그래서 삶이 레몬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든다는 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계속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까 듣고 오신 NCT의 레모네이드도 자신을 욕하는 대중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랍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격언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시원하게 욕을 한 뒤에 이걸로 레모네이드를 짜내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그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주저앉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도끼가 생긴달까요? 이 격언이 가사에 담긴 노래를 하나 더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긍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Doesn't this guitar sound so good? 타이 베르데스의 A-OK. So sweet. Living in this big blue world with my head up in outer space. I know I'll be A-O-A-O-K. I know I'll be A-O-A-O-K. When I see trouble come my way, I'll be making lemonade. I know I'll be A-O-A-O-K. I know I'll be A-O-A-O-K. The friends are busy making them babies. Been out in the real world, don't like how it's tasting. Let me change your mind with my little old saying. What? 2, 4, 6, 8. Who do we appreciate? Put some sugar in my water, cause we making Minute Maid. Fuck all the hate. Do a shimmy shake. Throw a middle finger up down the interstate. Living in this big blue world. With my head up in outer space. I know I'll be A-O. I'll be here. said I knew the way. I just eat shit and pretend that it's gourmet. I've had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days. But I'm a G, can't you see that I will always be 비리디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비리디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레몬은 90%가 수분이고 100g당 30kcal 정도의 열량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죠. 이런 레몬의 대표적인 영양 성분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비타민C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비타민C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화합물이지만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해요. 아, 그런데 비타민C가 필요하니까 레몬만 씹어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진 않으셨겠죠? 오늘 비리디 플란트에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귤나무 속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비타민C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오렌지, 귤, 라임, 자몽, 레몬, 유자와 같은 과일들이요. 이 중에서 오렌지와 귤이 당도는 높고 씁쓸한 맛은 적어서 누구나 편하게 먹기 좋아요. 사실 조금이라도 새콤한 맛이 있는 과일은 대부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피망, 브로콜리, 양배추, 고추처럼 상대적으로 신맛이 적거나 아예 안 느껴지는 채소도 비타민C가 많아요. 아니, 대부분 새콤한 과일보다도 많은데요. 특히 고추의 경우에는 귤의 2배에서 4배까지 비타민C가 들어있죠. 무조건 시다고 비타민C가 많은 건 아니라는 사실 꼼꼼하게 찾아보고 비타민 잘 챙겨 먹도록 해요. 바네사 카를튼의 A Thousand Miles. Making my way downtown, walking fast, faces pass and I'm homebound. Staring blankly ahead, just making my way through the crowd. And I need you. And I miss you.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ent past me by? 'Cause you know I'd walk a thousand miles if I can just see you tonight. When I think of you and I wonder if you ever think of me. 'Cause everything's so wrong and I don't belong living in your precious memory. 'Cause I need you and I miss you.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ent past me by? How can you know I'd walk a thousand miles if I can just see you tonight? downtown, walking fast. 레몬이 태양 아래 푸르른 잎 사이에서 익어가던 여름은 아주 짧았다. 지난 여름 속 당신의 눈, 그 깊은 어느 모서리에서 자란 달에 레몬 냄새가 나서 내 볼은 떨린다. 검은 눈을 가진 올빼미들이 레몬을 물고 향이 거미줄처럼 엉킨 여름밤 속에서 사랑을 한다. 당신 보고 싶다. 나는 아주 짤막한 생애의 편지만을 자연에게 띄우고 싶던 여름이었다. 허수경 시인의 레몬이라는 시에서 레몬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시구를 모아왔어요. 첫사랑이 풋풋하고 상큼한 레몬향처럼 묘사된 시입니다. 예전에 딸기를 소개해드릴 때도 허수경 시인의 시를 가져왔었죠. 그때 다른 시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레몬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분의 삶이 레몬을 줄 때 씩씩하게 일어서서 상큼 달달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낼 힘이 날 수 있도록 멀리서에서라도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나그네 여러분, 파이팅 한양대! 오늘 밤의 축제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의 김소은,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 UBS